도 야 야 에 티아라 사람도 매와 하루다 인간이 별만 사중에 독수공방이 선사 난이란다 좋구나 매와 하루다 어이야 더이야 어이야 티아라 사람도 매와 하루다 어저께 밤에도 나가자고 그저께 밤에는 구경 가고 무섭 염치로 삼승 벗어내 불 뻗어 탈람나 좋구나 매와 하루다 어이야 어이야 어허이야 티아라 사람도 매와 하루다 나돌아갑네 나돌아갑네 나돌아갑네 나돌아갑네 나이들거리고 나돌아가누나 좋구나 매와 하루다 어이야 더이야 어허이야 불견이 울어라 사람도 매와 하루다 어이야 더이야 어허이야 불견이 울어라 사람도 매와 하루다 좋구나 매와